해양절의 즈음에서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계총 가족 일행, 제중 항일혁명투쟁 연고자 김순옥 가족 일행, 해외 연고자 손원태 가족이 12일 열차와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